우리나라를 여러 나라 언론들이 널리 소개했습니다. 러시아 신문들인 나우드킨스키 라보치, 노바야 가제타는 태양들에 저음하여 위대한 수리용 김일성 동지 탄생 105돌 경축 열병식 및 평양식 혼종시위와 제19차 김일성 화축전, 여명거리 준공식 등이 성대히 진행된 데 대해 상세히 전하면서 조선인민은 일제를 쳐보신 빨치산 대장이시며 혁명가이신 김일성 동지께 숭고한 경의를 드리고 있다고 소설했습니다. 이 나라의 일 텔레비전 방송은 여러 차례에 걸쳐 태양절 경축 분위기에 휩싸인 평양의 여러 곳을 보여주는 장면들을 방영했으며 24 텔레비전 방송은 문수물놀이장과 중앙동물원에서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내는 우리민의 기쁨과 낭만에 넘친 생활을 수록한 편지물을 12여 차에 걸쳐 내보냈습니다. 스푸트니크 방송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조선의 현실 직접 보십시오. 평양은 모스크바 시장이 원하는 리상적인 도시 등의 제목으로 웅장하게 일떠선 기념비적 창조물들을 소개하는 글과 편집물을 올렸습니다. 한편 볼스카 텔레비전 N24 방송은 조선은 서방 언론들이 떠드는 것과는 전혀 다른 나라이라고 평했으며 캄보지아 신문 캄보지아 데일리는 김종훈 영도자의 현명한 영도 밑에 조선은 많은 소비품들의 국산화를 실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신문 엑스프레스는 세상 사람들은 조선에 대하여 많은 것을 모르고 있다고 하면서 조선의 수도 평양은 광고용 도시가 아니며 평양의 모습은 발전과 번영, 창조를 의미한다고 지적했습니다.